나만 빼고 말야. 이건 한순간 지나갈 가벼운 느낌이라는 걸 날 더 꽉 끌어당겨줘. 힘이 난 너만의 남자인 걸 You know. I'm on a Monday to Sunday. 내가 빠져있을 것 같은데 내 폰은 Monday to Sunday. 너로 가득 차있을 것 같아. 가벼운 느낌이 아닌걸 날 더 꽉 끌어당겨줘. 이미 난 너만의 남자인걸 You know.